행복한 아침, 좋은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뜨란 뜨란지기 백두현입니다. 요즘 흥행하고 있는 한 영화가 있습니다. 무너져 내린 터널 속에서 갇힌 주인공의 일거수일투족을 담은 영화인데요. 주인공이 터널에 갇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겨우 휴대폰을 손에 놓고 아내와 통화를 하게 됩니다. 남편이 터널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들은 아내는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전화를 받게 되죠. 걱정을 하는 아내를 향해서 터널 속에 갇혀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남편이 건넨 첫 마디는 이런 말입니다. 아침밥 챙겨 먹었어? 남편이 터널에 갇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마음이 편히 밥을 넘길 리 없지만 남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아내와 가족을 향한 커다란 사랑이 담겨 있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요즘 별일 없으시죠? 식사하셨어요? 제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등등 참 많은 이야기들을 건넵니다. 이 말 속에 사랑이 담기고 진심이 담기고 행동이 담기기를 바라는데요. 듣기만 해도 마음속이 꽉 차고 깊은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울림이 있는 말이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의 뜰 안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첫 곡인데요.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함께 하시죠.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나 자신 나 주어도 아무

receive Christ. 예수를 믿는 얼마나 좋은 순간이. Let him come and change your life. 예수가 여러분 마음 들어와서 변화시켜야 되겠습니다. You can't take your sins with you. 여러분이 죄를 가져갈 수 없어요. You have to give up all of the gods.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버려야 됩니다. And turn to Jesus Christ only as your Savior.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야 됩니다. 서울 극동방송을 비롯해 전국 11개 극동방송으로 오늘 낮 1시부터 실시간 생중계되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특집 공개방송 어게인 1973의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가족 여러분, 사랑의 뜰 안에서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고 있대요. 교회 모든 행사 때 필요한 기념품을 주문대로 제작해드리는 주식회사 제이손의 고급 선물 세트. 가양역 9번 출구에 위치한 선프리모 뷔페 식당에서 가족 식사 초대권. 나블러스 숍에서 성지에서 온 유기농 버진 올리브 오일로 만든 올리브 오일 비누. 푸드앤 웨이브가 만든 쭈꾸미 전문점 쭈꾸쭈꾸와에서 식사권. 멘토 무선 안마기 제조회사 멘토 주식회사의 안마 쿠션. 모든 피부에 더스킨, 아토피 없는 세상을 꿈꾸며 선교사와 함께 만드는 화장품 더스킨 3종 세트. 비타민 같은 완구를 만드는 토이트론에서 코코몽이 읽어주는 성경 동화가 들어있는 사운드 퓨처북 6종. 헤르더마에서 여드름에도 효과적이고 밤사이 수분과 탄력을 공급해주는 하이드로겔 물광 마스크팩. 동화 오츠카에서 생기발랄 탄산드링크 오로라민C. 태초 메디칼에서 생명을 살리는 물 알카리 이온수기. 다이닝푸드 베이커리 커피 전문점 팬브레드 키친앤베이커리에서 상품권. 일상 속의 나눔을 실천하는 이두마이의 치약세트. 농림축산식품보주체 떡볶이 요리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한 버벅이네에서 떡볶이와 떡볶이 양념. 천연고추냉이 전문기업 브니엘월드에서 향균와사비와 환방천연샴푸와 치약세트. 은혜로운 공간을 완성하는 말씀인테리어 전문쇼핑몰 노아데코에서 캔버스 액자와 말씀시계. 여러분, 사랑의 뜰 안에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사랑의 뜰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기업 아로마 라이프에서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한 기능성 속옷도 추첨을 통해 드립니다. 찬송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미의 주는 저산 밑에 백합,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축복의 통로, 주의 옷자락 선명회 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하시겠습니다. 법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리. 주 예수와 직과의사 민병진의 성경적 성공을 위한 자녀교육 처방전입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소위 스카이라고 표현되는 인류대학에 진학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그 스카이 대학에 100%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영어 성경을 하루에 1시간씩 읽으면 됩니다. 매일매일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하는 대신에 영어 성경을 읽고 자녀와 대화를 나누면 100%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영어 성경의 단어와 문장은 매우 고급스럽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단어와 문장을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와 함께 익힌다면 중학교에 진학했을 때 영어는 1등이 될 수밖에 없고요. 한 가지 과목을 잘하는 학생들은 다른 과목도 잘하게 된답니다. 두 번째, 성경 내용이 알려주는 지혜가 자녀와 부모의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준답니다. 성경에서 얻는 삶의 지혜는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빛의 속성인 온유, 겸손, 절제를 배우며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선생님과 친구들, 이렇게 다양한 인간관계도 슬기롭게 풀어나가면서 학교생활도 잘하게 되는 것이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성장하게 되면 누구나 그를 좋아하게 되고 결국 학교에서도 리더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부모와 자녀가 하루에 한 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며 소통을 하면 나이는 다르지만 아주 친한 친구처럼 지내게 됩니다. 자녀들은 성경을 잘 풀어주는 부모님들을 존경하게 되고요. 부모들은 대화를 통해서 자녀들의 재능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들의 영어 실력도 성장하고 영적 성숙도 함께 선물로 받게 된답니다. 자녀와 함께 영어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가정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모와 자녀의 소통도 원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10년을 지내면 자녀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는 방법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시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바로 자녀와 함께 영어 성경 읽기입니다. 치과의사 민병진의 성경적 성공을 위한 자녀교육 처방전입니다. 예수님